Tubi, Tubi, Bang, Ho! Tubi, Tubi, Bang! Single, Single, Land, Ho! Single, Single, Land! 끈잇, 끈잇, 젤렛, 사카랑 갈라오, 디, 투비, 가타냐, 사양 Sino neng?